It's an honor to introduce my mentor, my professor. He calls me his friend. And it's an honor and very humbling thing, Dr. Whipin. Thank you. Well, it is so lovely to be here this evening. I feel blessed and privileged to be with you. 오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You know, I have to correct something my dear friend Min Young just said, though. I have to correct you on something. 제가 뭘 잘못 소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The first time this gentleman took me in class, he tried to avoid me. I had to chase after him to get to know him. 첫 수업에는 잘 눈에 안 띄려고 뒤에 앉고 막 이랬었습니다. But it didn't take long. That second course, we became friends. 곧 몇 수업 듣지 않아서 친구가 됐다고 그러시네요. And then somewhere along the line, we became really good friends. 참 좋은 친구가 됐다고 그러시네요. And then, if you don't mind my saying, best friends. But I have to say, this evening, it feels more like we're brothers. 예, 친구를 너무 형제 같이 느껴진다고. Yeah.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I say that truly and genuinely. It's a pleasure to be here with him and with all of you. And Eugenia, thank you for leading us in worship this evening. 오늘 찬양 인도하신 유제니아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You know, I like the way we did that. Sometimes Korean, sometimes English. 어떤 분은 영어를 알아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우리말을 알아들으시는 게 너무 sometimes, 재밌고 좋다고. Sometimes it was Korean and English, right? 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더 좋으시겠습니다. You know, hundreds of years before Islam, the Arabs of the desert used to sing love poetry, and they would sing about the songs of heaven. 예, 그 무슬림이 아랍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몇백 년 전부터 사막의 아랍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요. Yeah, they called the language of heaven in their language Lisan al-Malaika, which means the language of the angels. 에, 그 언어를 I don't speak Arabic, but 천사들의 언어라고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답니다. Yeah, they really had no idea what that sounded like, but they knew it would be the greatest of all sounds. 그 옛날 언어라 어떤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Well, I think tonight I was listening to it as we worship the Lord together. 오늘 밤 같이 하나님 찬양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It sounded to me like the angels were singing in Korean 네, and in English and in Korean and English. 하나님 앞에서 한국말로 영어로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로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You know, this cultural thing is fun, isn't it?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We all have languages that we feel more comfortable in than others. 네, 편한 말이 있죠. 다른 말보다. We all have certain ways of thinking and looking at the world. 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It's easy to forget that we're all just people, right?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And we can join together on a night like this, and it doesn't matter what language we're singing in, we're singing to glorify our Lord. 오늘 밤 같이 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세계관이 다른 것, 문화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 just got back from Puerto Rico, teaching a course down there on the Psalms. 푸에르토리코에 우리 신학교 지교가 있는데 거기서 시편 강의를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I'm not sure, but I think I've taught that Psalms course maybe 15 times in Puerto Rico over the years.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그 시편 강의를 15번은 적어도 한 것 같습니다. And I think I know it better in Spanish now than in English. 영어로보다 스페인 말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So I was having fun with my translator. Sometimes I would say the Spanish and he would say the English. 그래서 통역하는 분이 옆에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스페니쉬로 말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And again, it threw me back on this idea that we're all different, but we're all the same. 예, 그럴 때는 다르지만 하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But it can be tricky when we try to deal across cultures, right? 그런데 이렇게 문화를 언어를 이렇게 가로질러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2013, I was invited to preach at the Central Baptist Church in Moscow, in Russia. 2013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앙 침례교회 설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Now, the Central Baptist Church, you may know, was the only evangelical church that was allowed to operate during the years of the communist regime.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신교 교회 중에 허가를 받은 교회가 바로 그 중앙 침례교회였습니다. And we hear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but this church was above ground. They were sponsored since the Stalinist era by the communist regime. 이 교회는 물론 모스크바의 러시아의 지하 교회가 공산 정권에서도 지하 교회가 있었지만 이 교회는 정권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예배드리던 교회였습니다. So many think of them as the show church, but those people believe they were serving the cause of Christ as well.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만 보이기 위한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진정한 교인들이었습니다. Well, Billy Graham preached there after during the time of I think it was in the 70s he was there. 70년대에 정권 그 공산 정권 하에서도 빌리 그램 목사님도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And I was a little nervous. I don't mind telling you that I was asked to preach at the Central Church. 약간 거기서 설교할 때 좀 이렇게 긴장됐었는데. I mean, Billy Graham and Whitbin. One of these things doesn't belong here. Billy Graham, Dr. Whitbin. And besides that, you know, I'm still kind of young and new to Russian Christianity. It seemed a little far out there culturally to me. 당시만 해도 러시아 기독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고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But I showed up on that Sunday morning. I could hardly contain myself. 주일 아침에 교회에 입장했을 때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The church was packed. There were people sitting in the windows to hear the word of God preached. 좌석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창문에도 매달려서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They were starved for the word of God after 70 years of communism. 70년 공산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And I walked in, and the elder of the church greeted me, and this is what he said. 내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장로님들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said, "No jokes." 농담 하지 마십시오. And I said, "Excuse me?" 뭐라고 하셨죠? He said, "Don't tell jokes."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요. And I said, "Well, what if I'm not telling a joke and everybody laughs?" 내가 농담을 하지 않아도 다 웃으면 어떻게 하죠? 물어봤습니다. He said, "Yeah." I said, "You know, a lot of people think I'm just funny. They laugh at me all the time." 되게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재밌다고 막 웃는데 어떡하죠? And he said, "No jokes." 그래도 농담하지 마세요. So I said, "Well, you know, I was going to tell a joke today. Why don't I tell you the joke and you see if it's okay?" 내가 농담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농담할 계획은 없었지만. 농담이 어떤 건지 한번 말해 보시면 그 괜찮은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So I proceeded to tell the joke. I told the joke, and he laughed. He got a real kick out of it. He thought that was the greatest thing. 그래서 농담을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And then he said, "Don't tell that joke." 바로 그 농담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See, it's that cultural thing, isn't it? Again. 예, 문화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That it sometimes gets in our way. But yet, it's what makes the world what it is.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데 불편하고 장애가 되긴 하지만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You know, at the Tower of Babel, Genesis 11, the Bible tells us where the cultural thing started. 예,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예, 문화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It says that when God divided people geographically and linguistically. They could no longer understand each other. Is what the our translation says.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언어로 나누어 놓으셔서 서로 소통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But that word in our English Bible, understand, is really not a very good translation of the Hebrew at that.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the Hebrew word is a simple word, lishma. It means listen. We couldn't listen to each other anymore.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 그 말이 슈마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서로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And so if we have trouble seeing things the same way or thinking of the world in the same way, we need to listen carefully to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always be willing to find our way to one another. 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Now I promise you, I'll get you out of here by midnight tonight. Is that alright? 자정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The reason I'm talking about culture so much is we have a similar cultural problem when we try to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문화적인 차이, 문화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Now we pretend we don't. We pretend to understand it a lot better than we do. 우리가 사실 아는 것보다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만 Because we all have our favorite parts and we have our favorite verses. 우리가 은혜 받는 부분이 있고 늘 읽었던 부분들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ose things that we don't like so well or we don't understand, we sort of pretend they're not there. 잘 모르겠고 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슥 밀어두기도 합니다. We wonder why God didn't get out his eraser and erase those parts, you know? 잘 못 들었지만 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And you know, when we find those things, it's a reminder again that we have a similar cultural problem with the people who produce the Bible.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을 바라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That when God revealed himself to the authors of scripture so many years ago, he did so in ways they could understand.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And those ways are not always so easily understood by us in the contemporary world.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던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You know, the people that wrote the Bible, they think they're writing for people that know Hebrew.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당연히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도록 성경을 썼습니다. But more than that, they think they're writing for people who understand intimately the cultural realities that the Hebrew language of those days describes.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묘사하고 있는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쓴 것입니다. They think we know all the places they're talking about, all of the ideas that they have, everything that makes sense to them, but it doesn't always make sense to us. 모든 지명들, 모든 인명들, 모든 습관들, 관습들 그들은 쉽게 당연히 이해했지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So what we do often is I like to put it this way, we drag the Bible kicking and screaming into the modern world.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때로 성경을 우리 시대, 우리의 문화로 억지로 끌어오기도 합니다. We decide what it has to mean to me today in my world.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Because that's what my family's always told me.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That's what my church has always told me.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That was what my tradition has always told me. 교회 전통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But we often miss what the Bible writers are trying to say, and that's the inspired word of God. 그런데 때로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 성경의 저자들이 말했던 그 의미를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영감의 언어들인 것입니다. I like to think I've been studying the Bible seriously now for over 50 years. 성경을 학자로서 연구한 것이 50년이 넘었는데 I spend a lot of time in the world of the Middle East working with Arabs and Israelis visiting the desert all of that but I'm still a foreigner to the biblical world. 중동 지역의 사막에 아랍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방문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I know the language of scripture, but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realities of their day.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 히브리어가 묘사하고 있는 삶의 상황을 정확히 안다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I wish I knew more.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But the dilemma is the more I study, the more remote the Bible seems to me. 더 공부할수록 더 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Can I admit that to you tonight? 솔직히 그 얘기를 여러분 앞에 얘기해도 될까요? I mean, we're in church. This is the truth room, right? We got to tell the truth. 우리 교회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소 아닙니까? It's really hard sometimes to understand the Bible. 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때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And our problem is obvious. 예,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We come to the Bible with too littl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ancient traditional world.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고대 문화와 전통에 대해 너무나 적게 아는 채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So have I thoroughly discouraged you about Bible study this evening? 성경 공부를 참 하지 못하도록 이게 좀 힘 빠지게 했나요? I hope not, because we live in a wonderful time. 예,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150 years ago, we started to discover ancient written texts that were contemporary with the biblical record. 150년 전에 성경에 쓰여진 그때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고대 문헌들을 고고하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And over those hundreds of years, we've been reading them carefully and sifting them so we understand them better today than we ever have. 그래서 그 150년 동안에 얼마나 연구를 해서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So we can read the Bible now as one piece of literature within a whole body of literature that fits. 그래서 성경과 함께 그 당시의 문헌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 당시의 문화 배경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We read the Old Testament as ancient traditional Eastern Mediterranean literature. 그래서 구약을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e read the New Testament as one piece of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among many others of its day. 신약 성경을 그 이제 헤롯 성전이 서 있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언어로 쓰여진 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nd what we're finding is it fits so well in that world. 그런데 그렇게 읽어 보니까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잘 들어맞는 거예요. But it will never fit so comfortably in our world. It will never fit as comfortably in our world. In our world. Yeah. 하지만은 성경이 그 시대에는 딱 그 시대의 산물로 읽혀지지만 우리 시대에 딱 그 말 그대로 그런 글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So our job is we've got to somehow leave our world behind and find our way back into their world.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대와 선입견을 잠깐 접어두고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So how do we do that?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Well, if you've got 40 years to spare, you can spend your time studying all these documents. 여러분 40년 시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이 한 것처럼 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지낼 수 있겠죠? Or we can look more closely at what we can understand about those things and begin to read the Bible as insiders rather than outsiders.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처럼 듣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And over the last, I would say, quarter century at ATS, I've come to realize that all of ancient literature is really getting at the same questions. ATS에서 가르친 30년 동안에 고대 그 문헌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The questions that the ancients were asking is not so different than the questions we're really interested in today. 사실 그 사람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묻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The two questions that really dominate all of ancient literature are these. 그 고대 문헌들이 묻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The first is, what is God doing?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See, there were no atheists in the ancient world. Everybody believed in God or the gods, we might say.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었고 다 절대적인 존재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And everybody wanted to know in ancient times what is God doing?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질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So if we look for that, everybody's trying to have an experience with God, we might say.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I hope you've come with that tonight. That sense of I want an experience with God. 우리도 그런 질문과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It's a practical question, a very functional question.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Rather than the question of does God exist, what can I do to have an experience with God? Is what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인지 하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They already knew that God existed. That was their science.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과학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But they want to know what is he doing? What is he about?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And you know, sometimes I think we today we become so interested in what I want to do for God that we forget about what he wants to do with us. 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을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And if we don't seriously consider that question, then we're going to be on the wrong track.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Because the Bible writers were principally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God doing? 성경은 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ll, we're going to explore that question over the next couple of nights together. 오늘과 내일 밤 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nd if you leave at the end, on Sunday morning and you say, I still don't know what God's doing, I will have failed miserably. 오늘 내일 주일 예배까지 마쳤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고 계신가, 이 세상에 뭘 하시는가 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실패한 게 되겠죠? Now the second question has to do with the identity of every culture, and that's the question of what is he asking us to do?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See, every story in the Bible, every economic text, every administrative text are all about the same thing. What is God doing? What is he asking us to do? 예,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가르침들은 그 두 가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You know, sometimes I go to church and the pastor's preaching on Joseph, you know, Joseph, the son of Jacob.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요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One of the great heroes in the Bible, right? 영웅이죠? 위인이죠? Actually,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ee, sometimes we're looking in the wrong place. 우리가 잘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God is the hero of every Bible story. I'm sorry. God is the hero of every Bible story. 네, 모든 성경 이야기에 진짜 영웅과 위인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And we get so interested in Abraham and Moses and David and Joseph and Elijah and Jesus even that we forget what is God doing? That's an important question. 예, 아브라함, 요셉, 야곱, 이삭,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But then we have to get around to the question of what is he asking us to do?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가? So that was a quick 25-minute introduction. 서론이 여기까지인데 25분이나 걸렸네요. To getting busy about answering those questions. 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I'm not just going to answer it once. I'm going to answer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so we get it. 한 번에 단답식으로 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And every time I answer it, my answers are going to get bigger and broader and wider as we develop our study together.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폭이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그 이해가 답이 공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Because sometimes our traditions have told us a different story. 때로 우리의 전통이 우리가 배운 바가 성경의 이야기와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었기 때문에 And believe me, they're not bad.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they're just not the inspired story that the biblical authors were telling.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게 한 그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All right, you ready for the question of what is God doing? 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Every time you read your Bible, you got to have that question in mind. 성경을, what is God doing here?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질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All right, here it is.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된 사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That's a big comment I just made, and I don't expect you to understand everything about it. That's what we're going to do over the next couple of nights. 상당히 큰 이야기지만 아, 오늘과 내일 또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그런 내용입니다. Now this answer is going to come later. We're going to develop that tomorrow night. 네, 이거는 다음에 내일 지나서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라고 그러시네요. Because after what we do tonight, after we explain what do you mean by society, what do you mean by blessed, now we'll be ready to expand on our definition. 예, 그러면은 이야기 위해서는 사회란 무엇인가, 복된 것이란 무엇인가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하나님은 복된 사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By that I'm saying God's less interested in me, he's more interested in us.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나 개인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See, because if I'm interested in me, then I'm less interested in you. 나에게도 관심이 있다면 너에게는 관심이 덜해지는 것 아닙니까? But God's interested in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The world's not made up of me and you, it's made up of us, according to the Bible. 예, 세상은 나와 너라는 개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word in the Bible, I've come to realize after these years of scholarship, is the word society. 사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And I bet you've never even recognized that the word society is in the Bible. 성경에 사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도 오래 걸렸습니다. Because our modern languages have all translated that word differently. 왜냐하면 우리의 그 현대 성경 번역들은 그 단어를 사회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y weren't wrong, our modern translations, in the way they translate the word. It's just too contextualized to a specific context. 그 단어를 그 국지적인 문맥 속에서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word itself, in most contexts, has to be translated society. 그 단어는 거의 모든 맥락 속에서 사회, 공동체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Now I hope you're thinking, well, what is this word? 그러면 그 단어가 도대체 뭐냐 생각하고 계시겠죠? Well, we're going to get to it right away because that's the topic of our evening. 예, 바로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오늘 밤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Six Bible words that you must get. 여섯 가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여섯 가지 단어들. Because these six words and others that circle around them in the same domain run the story of the Bible. 이 여섯 가지 단어와 그 단어들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들이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we often find ourselves more interested in other words. 우리의 관심은 다른 단어들에 있을 수도 있지만 they're in the Bible. 네, 성경 자체에서는 they're good words.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고 좋은 단어들이지만 but they get a sidetrack because of our personal interest.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성경의 중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a lot of theological books that study various themes in the Bible, right?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들을 연구하는 신학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But the dominant words, those that comprise the basic fields are the ones that carry the story of the Bible.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성경 자체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중요하고 일차적인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And those are the ones we're interested in.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The words that cluster together in what I call dominant semantic fields.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여러 다른 파생된 단어를 가지고 있는 중심 단어들. I'm sorry to give you all these technical words, but we need jargon so we can confuse each other, right? 자꾸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네, 학자인 척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yeah. 것입니다. I give you an example of what I'm talking about. 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The Bible has 26 words for salvation.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26개나 됩니다. And salvation is a heavily laden theological term for us, right?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깊고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까? But those words really mean something like assistance or help.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도움, 도와주다 이런 뜻입니다. Sometimes the help is automatic. 도움이 그냥 오기도 하고. Sometimes it's that help is long-lasting. Sometimes it's just temporary. 그 도움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냥 임시적이기도 할 뿐이지만. But all of these words need to be studied together so we understand how they work together. 구원을 관한 모든 단어들을 함께 연구해야. To describe what I call the semantic field of salvation. 구원이라는 의미를 성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this field of vocabulary in the Bible is one of the core fields. It's in the middle of things. 그래서 그 모든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의미의 범위가 성경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It's not the central field, but it's one of the fields that are closer to the middle than others. 그것만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과 함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 Now, I don't think in English, I don't know about Korean, we have that many words for salvation. What do you think? 영어에 구원이란 단어가 26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See, that tells me that our cultural interests are not their cultural interests.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But if we're going to read the Bible effectively, we're going to have to read it not as imposters. We're going to have to understand what they were interested in.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단어에 그 이야기 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en I guarantee you that their interest will somehow make our interest more relevant to what God is doing.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더 깊고 더 연관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sixth, or actually I'm going to add a seventh, if you don't mind. God spent 7 days, right? When he created the world, he rested the last day. 여섯 개를 정해왔는데 하나를 추가해서요. 우리 하나님도 일주일을 7일로 만드셨으니까 일곱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se words a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Bible. 예, 성경의 핵심에 있는 단어들. Now, what do you mean they'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Bible? 아, 성경의 핵심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They're used more frequently.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이고. They're used summarily, always to bring light to something. 예, 요약할 때, 핵심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고. And also they occur in more program text than others in the Bible. 훨씬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맥락에 사용됩니다. What do I mean by a program text? Programmed. A program text. Program text. 아, 예. Program text.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So for instance, the program that we're doing tonight,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at we're trying to do here, right? 네, program text란 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So the language that we're using and all of the non-verbals that are going on should give you some direction in terms of what we're doing.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몸짓 이런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The Bible does that. It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And when the Bible starts repeating itself, we say that's a program text. That's emphasized. 성경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는 아 이것이 프로그램 텍스트 중요한 핵심 텍스트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Different authors, different editors, they're all saying the same thing because this is what they're driving toward. 예, 다른 저자들, 다른 편집자들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Okay, so for instance,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하나 들게요. In Genesis alone, 19 times we find this expression. 창세기에서만 19번이나 이 질문을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land.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9번 나옵니다. That's important.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Whether we're interested in it or not, we should get interested in it. 나에게 관심이 있든 없든 흥미롭든 그렇지 않든 성경이 반복한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Because the language of that expression and the fact that it'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is giving us direction in terms of how we read the Bible. 그 명령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중요하고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행하는 큰 이야기에 핵심이 되는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Okay. So, anyway, you see what I'm driving at here. 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We've got to get on good terms with the Bible if we're going to understand what it's doing.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And we can understand the answer that it's offering us about what God is doing and what he's asking us to do.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Now,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Time out for a quick commercial. 네, 잠깐 안내 말씀. 선전. A couple of things. I'm going to be throwing a lot at you, and I know that you're going to kind of some of this stuff is going to be new. 여러 가지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But every now and then you're going to say, "What is this guy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 생각이 드실 때. I invite you to raise your hand and say. I need you to answer my question. What was that all about? 네, 손을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Or maybe you've got an idea. I say something that, you know, that stimulates something. Please share that with the rest of it. 아니면 강의를 듣다가 뭔가 아주 은혜로운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고 싶을 때는 손을 들고 나누셔도 됩니다. Because then I can steal those good ideas, you know, and next time I speak on this, I'll use. 정말 좋은 아이디어면 이렇게 베껴 이렇게 적어뒀다가 다음에 다른 곳에서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Anyway, I do this whenever I speak. I call it light bulbs and furrowed brows. Light bulbs and what? Light bulbs and furrowed wrinkled brows. 예, 예. 이거를 전구와 이렇게 찡그린 이마라고 표현하는데요. I hope, especially tomorrow night, the light bulbs will start going off. 네, 내일쯤 되면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불이 막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After we've defined what God is doing over and over again, and we've argued that, now you're going to have some ideas. 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도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But also you're going to have some questions. So please ask those questions because if you have a question, I bet 10 other people have that same question. 네, 질문이 있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궁금하면 옆에 계신 분도 10명 정도는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십시오. Now, here's a fairly new Bible, especially if you read English. I think it's in Korean though too. We'd have to check that out. 네, 새로 나온 바이블 번역인데요. It's a study Bible called God's Justice. 하나님의 공의라는 주제로 I was asked to do the notes for 2 Samuel in this Bible. 사무엘서에 선생님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Why? Because I'm interested in that word, justice.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의, 공의라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a big word in the Bible. 큰 단어입니다. And even when the word isn't there, they're talking a lot about what we would call justice. 예, 우리에게도 공의란 것은 중요한 단어죠. But in the Bible, that word justice really means society. It's their word for society.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공의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실제로는 사회, 공동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And that's why we gave you that funny word mishpat. That's our topic for the 그 단어가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We're going to come back and talk about that. It's the central word in the Bible. It's used more frequently. 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핵심 단어 미시파트. Than any other word. Some of our favorite words don't get used as much.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단어들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God is the great judge, so He's going to be interested in justice.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판단에 관심이 있으세요. But our understanding of justice is slightly different, greatly different than their understanding of justice.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사람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ir word mishpat really means society. 성경의 사람들에게 mishpat라는 단어는 사회, and, and they will tell us over and over again what makes society work. 성경에서 또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deal about 3 months every year with Israelis on one side of the table and Arabs on the other side of the table. I'm interested in what makes society work. 우리 선생님이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을 테이블 양쪽에 놓고 중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Today, aren't we all interested in what makes society work?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Because the Bible also takes that word mishpat, society, and it applies it to family. 그 mishpat란 단어를 사회라는 우리 개념이 있지만 꼭 그런 뭐 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적용을 하고 church 교회도 사회가 될 수 있고 village 마을도 사회가 될 수가 있고 nation it has a broad range of application 한 국가도 미슈파트란 단어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And here's the good news the Bible shares with us. 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We don't have to invent society. God's already doing that.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He's made us for that.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It's 것입니다. Natural to us to do the us 우리의 thing. 본성이 생긴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It's unnatural for me to try to get by on my own in this 혼자서 world.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창조의 질서와 어긋납니다. I can't make it without you. 너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And you won't make it without me. 내가 없으면 너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So here's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need to give you everything that I want for myself. 내가 나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야 하겠다. And believe that God will return that to me from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는다. And even if you don't give me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I've still made a better world for me to live in. 내가 너에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줄 때 나의 삶은 귀해지고 소중해진다. That's what mishpat is all about. 그게 mishpat입니다. And that's what God is doing.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He's making a blessed society.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회 관계 공동체를 만들고 Now we're going to come back and we'll talk more about mishpat. mishpat 얘기는 계속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But you want to get this Bible. 이 성경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It's the New International English Version of the Bible. 네, 번역은 NIV 번역이고. But there were 57 contributors to this Bible of 66 books in the Christian Bible. 네, 성경 66권 중에 57명의 학자들이 공헌을 했는데요. I was only one of 10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영어권 영국과 미국의 10명 학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Everybody else, 47 other contributors from world Christianity. 네, 47명은 영어권이 아닌 다른 제3세계 기독교권에서 출신입니다. Because God's interest in all of us becoming a society. 예, 하나님께서는 영미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회의 일원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God's proximate goal is to make a society of his people. 예, 하나님의 목표 딱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So that his ultimate goal of making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a society will be fulfilled.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So if the church can't live well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way God has made us, the world's in trouble.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ll right. Now I want to move to these 7 words that we have. 일곱 가지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you at some point you want to get this Bible. 예, 이 성경 이따가 잠깐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Because book after book, all the way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 it brings us back to this core semantic field, these program texts. 예, 책마다 성경의 중요한 그 의미들,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It's what drives the message of the Bible. 예, 성경의 메시지를 주도해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Now I'm going to give you my six words that we dare not miss. We've got to get. 예, 놓쳐서는 안 될 일곱 가지 단어들. And then I'm going to add a seventh word tonight that I added right at the end here. 예,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단어를 추가했는데요. I had to make some real tough choices as to which words get in here. 예, 여섯 개를 일곱 개를 고르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But these are all words that interact with one another. 네, 서로 연관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Yeah, they run in two fields that are very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두 가지 분야에 관한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The first two words are what I call divine dynamics. What is the nature of God? 첫 번째 두 단어들은 하나님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관한 거고요. And this is a tough one to explore because the Bible doesn't like to talk about God as he is in himself. 사실 첫 두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couldn't understand that. 설명한다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We can only understand God as he is in relation to us, humanity.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 자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So the Bible writers only describe God to the extent that it's helpful for us to understand ourselves. 예,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And tomorrow night when we tell this long story of Mishpat, we'll see that we were all made in the image of God. So we reflect God. 네. 내일 밤에는 하나님께서 미슈팟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서로에게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So the better we understand God, the better we understand ourselves.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And the better we understand ourselves, the better we're going to understand God.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All right, now I'm going to give you two terms for God, and I bet you've all seen these before, but we don't talk about those. 예, 그 두 단어는 다 익숙히 보던 단어들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그 두 단어. These are the dominant ways of referring to God in the Bible.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And then after that, we're going to look at four or even five. Human dynamics. The Bible talks more about human beings than it does about God. 예, 3번부터 그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는 사람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인간에 관한. Because it assumes that since we are the readers of Scripture, that we're more interested in ourselves when we read Scripture. 그 단어들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성경을 읽기 때문이겠지요. But the Bible would describe God in ways that are useful for us in terms of understanding. 성경은 what he's asking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All right, so we'll track through these. The first is the term for God is the word Elohim. 첫 번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Now Elohim is an interesting word. Maybe some of you have studied this. I know my students out there have from ATS. 신학교 학생들도 있고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 Elohim is a plural word. Plural? It's a plural word, right? Plural. Elohim은 yeah. 복수 단어입니다. When it refers to one God, it still has an S on the end. It's 네. in the plural. Huh?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알지만 단어 자체의 뜻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Which is kind of a funny thing to do.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hristians see this and they say, "Ah, the Trinity already there." 기독교인들은 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복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Well, Jews don't get the Trinity, and that when they read it,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란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But they know this term is plural. 하지만 이 단어가 복수라는 것은 성경을 쓴 유대인들도 알아요. And Jews understand this in two ways. 유대인들이 복수 단어 명사를 이해하는 건 두 가지 방식입니다. The first way to understand this is that it's a plural of greatness. It's a way of enhancing God's profile. 첫 번째 방식은 복수 명사를 명사가 위대한 거, 크고 높은 것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And that makes some sense, but it doesn't explain all of the texts that refer to God very well. 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표현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Because the Bible tells us that frequently when God makes a decision, he will use the plural. He'll say, "Let us make humanity in our image." Huh? 예. 그저 그냥 한 분이신데 높은 것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자신을 복수로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So Jews have noted for many, many years that there is a dialogical dynamic in the Godhead, in God, in the Bible. 삼위일체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체에 어떤 관계와 역동성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He talks to himself.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And Jewish scholarship understands this.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합니다. God is a partner in God. God is partnering. Is a partner in God. He likes to do things in partnership with himself.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파트너가 되신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So hold that in your mind now. 그거를 잘 유념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What we're going to get to is that when he makes us in that image, we're going to reflect him best when we partner with one another.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파트너가 될 때 서로 역동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So tomorrow night I'm going to build the case that none of us bears the image of God alone. 내일 밤에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We share the image of God together.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We reflect the God who loves to partner with himself.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와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닮은 것입니다. And that brings us right into the heart of what Mishpat is all about. 그게 미슈팟의 핵심 의미가 됩니다. Because Mishpat community or society doesn't start with us. It arises from the very nature of God. 사회 미슈팟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방식, 창조하신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We reflect God best who is community when we live well as a community. 우리가 서로 잘 지낼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All right. The term Elohim we translate God.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데요. And this is the term in the Bible that's used for God who's other. He's beyond us, beyond our understanding.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넘어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God is not part of his creation. He was not created. 하나님은 창조물의 일부가 아닌 피조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To be creator, he has to be above. He has to be beyond the social order. 창조자이시기 위해서는 피조물 바깥에 계셔야 합니다. This is the God who's devising, who's deciding, who's determining, who's commanding.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He's the judge. 그분이 심판자. And by the way, if he's not the judge, there can be no justice in the world, right? 하나님이 심판자 되지 않는다면 세상에 정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So this is important that God be Elohim.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초월적인 Otherwise, humanity is in trouble. 분이라는 건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를 But this is the part of God you're always going to be a little confused about.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He bewilders you. You're puzzled about him.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just when you need God why he isn't there for you?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왜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때 침묵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See, Elohim will not allow us to determine how he has to be faithful to us. Elohim이라는 단어,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He is faithful, but he doesn't let us make that determination of how and when he will be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He's beyond our manipulation.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And we wouldn't want it any other way, right? The world's in trouble if we can control him.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으시는 다스림을 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So they talk about Elohim. Who likes to talk about God as Elohim in the Bible?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할 때 누가 그렇게 표현할까요? Mostly the priest. It was their favorite word for God. 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Because the priest have to represent the transcendence of God. They have to keep God beyond our grasp.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것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직접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They keep God safe. The garments they wear are beyond our ability to understand or afford. They're representing God. 그래서 구별된 옷을 입고 특별한 방식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So that's Elohim, the God that's beyond our understanding, the one the priest emphasized.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며 밖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다른 분이라는 Now keep Elohim out there, the God beyond, huh? 예, 초월적인 하나님. And then we have another dominant term for the way God is referred to.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주 사용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 In our English Bibles, we call him the Lord and capitalize all the words. 영어 성경에는 the Lord라고 다 대문자로 표현된 그 단어죠. And the Lord is kind of like your first name. That's specific to you.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과도 같습니다. Elohim is kind of like your last name. It could designate any god, right? 예, Elohim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성과도 같아서 뭐 그렇지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아주 그 이름과도 같습니다. But this word that we translate the Lord can only be applied to the Lord God of Israel.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If Elohim is God beyond, the Lord is God beside us. 엘로힘이 초월적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Elohim is God concealed, hidden away. 엘로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감추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라면 The Lord is God beside revealed to us.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How can we ever know Elohim? 어떻게 우리가 그 초월적인 엘로힘을 알 수가 있습니까? Through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s the revelation in our world of experience of a God that we can never completely understand.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And the Bible will use these not indiscriminately, but use them specific to those sides of God, of God's nature. 이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Lord is the side of God who encourages you, who helps you. 여호와는 who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It's the side of God that will deal with you, negotiate with you. 우리와 대화하시고 참아 주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God within y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Now, the biblical people were very interested in that because if you can't experience God, what use is he? 성경에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이 경험할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다. So both of these sides of God are necessary.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Now, I'm not suggesting that God has a split personality. Hear me correctly here. 하나님이 무슨 정신분열자처럼 두 가지 인격, 두 가지 이런 다중인격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I'm saying that they like to present God in two ways to show that he partners with himself.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파트너를 하고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erfectly balanced. He's very equitable about how he deals with himself.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균형이 잡혀 있으시다는 거예요. He wants to be near you, but we won't let you manipulate him.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는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을 He has to be beyond you to be God, but that doesn't 하나님은 mean that he won't be near you.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See, and we struggle with a God like that, but understand the point is that he's a partnering God, and he does it so well.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스스로와 파트너가 되는 멀리도 계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Tonight we're going to get our vocabulary straight. Tomorrow night I'm going to tell you the story and show you how it works in scripture. 오늘은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내일은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So the Lord, when you read the Lord in the Bible, the emphasis is on God's presence. That's the idea.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계심에 강조가 있습니다. God is there. Have you ever sensed the presence of God so strong you just knew he was there? 예,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계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I sense his presence here tonight. Do you?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Because I know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my name, there am I in their midst to bless them.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Jesus said, "I am, I am, I am" 7 times in the Gospel of John.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는, 나는 7번 말씀하셨습니다. And why did he say I am so often? 왜 나는 I am이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Because in Hebrew the word the Lord sounds like I am. 왜냐하면 히브리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는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Jesus was defining himself in terms of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e's here with us.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나는이라고 표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Elohim is not so transcendent that he couldn't escape heaven to be present with us here. 예, 하나님이 그저 초월적인 존재라서 천국에서 천국을 떠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Okay, one text just to get us going for tomorrow night. 내일 할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잠깐 미리 소개한다면 Genesis 22 is a very interesting part of the Old Testament.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삭. That's a passage you remember where God comes to Abraham and said, "Take your son, your only son, the son I just gave you and sacrifice him as a blood sacrifice on the altar to me."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유일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피를 흘려 희생하라고 The difficult text, isn't it? 어려운 본문이죠. One of those things where culture just sort of crowds around and say we don't get it. 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But God is ordering Abraham to do something.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He's playing the role of judge.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And that's why,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That's why in the first 10 verses you check this of Genesis 22, he's always Elohim. Elohim. 그래서 22장의 첫 10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심판자이시니까 명령하시는 분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Because he's deciding, he's determining, he's commanding. He's the boss. And we need to know that.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And Abraham gets it.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He, yes, sir. He gets up and he takes his son.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And Isaac will say, "Dad, I see we've got the wood. I see we've got the fire. Where's the sacrifice?"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볼 때 And Abraham says, Elohim will see to that, my son. 아브라함의 대답은 엘로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Elohim determines that we don't.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So they get to the place of sacrifice.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at a place called Moriah, which means Elohim will provide. 모리아 산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Abraham is bringing that knife down upon his son. You remember? 아들에게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죠. And then for the first time, it's the Lord who stops his hand. 그때 아브라함의 손을 막은 것이 그 22장 본문 중에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The angel of the Lord. For the first time, the Lord shows up. 여호와의 천사가. Because this is a God that comes alongside Abraham. 왜냐하면 아브라함 곁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And says, "No, Abraham. God doesn't want your son. He wants your heart."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아들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And for the rest of the chapter, no more Elohim, only the Lord.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초월적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Because there Abraham makes a deal with the Lord, and the Lord is the only one who can make a deal, not Elohim.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Yeah. So the problem with Elohim is he's too far beyond us. We have to figure how can he be revealed to us.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초월적인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And he's revealed to us. In the Lord, in the person of Jesus.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All right, now I want to move on now to these final five terms that have to do with who we are. 예,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나머지 다섯 단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o you ever wonder about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What does God want from us?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What's He asking of us in this? 하나님이 world?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He's asking us to be what He's created us to be. It's so natural that we can do this.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He's making of us a blessed society.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복된 공동체 사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And society is natural to us. 그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We all have needs, right? 우리 다 뭔가 누군가에게 뭔가 And 필요하잖아요. These needs cannot be fulfilled by us as self-contained 그 필요한 individual.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We need food. 우리 음식이 필요한데. We need water. 물도 필요한데. Sexuality is important to procreation is important for people to go on.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All of these aspects of living require partnership. 이런 삶의 모든 측면들은 너와 나가 파트너가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We're mad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Who is a partner in God? 하나님은 자신과 파트너가 되시기 때문에. And we cannot live without partnership.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And we try our best to live without it. 그런데 혼자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I'd rather take care of my needs and let you take care of your needs. 나는 내 필요를 채우고 너는 너 원하는 것을 하라고. God says, "Well, I'm sorry, my world doesn't work like that."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In my world, you take care of someone else's needs, and they take care of your needs.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너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 That's the way society is made. 그게 사회가 이루어진 방식이잖아요. It requires something we never want to give. 우리가 주기 싫은 것을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Vulnerability. 자기 자신을 다 내놓아야 돼요. Humility. 겸손해야 합니다. Those are tough. Because our world says, "Don't do that. That's weakness." 어려운 거잖아요. 약해 보이잖아요. 세상이 깔보잖아요. I give you what I desperately need for myself. 내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너에게 준다. I say that doesn't make sense. 세상은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God says it makes sense in my world. If you don't like it, create your own world.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인데 원하지 않으면 내 세상이 아니라 너의 세계에서 살아라. Genesis 1, Elohim was the creator. This is the way he's made things for partnering.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And we resist partnership to our own peril.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All right, let's get to that big word that we've mentioned several times. It's going to be a big topic tomorrow night. 예, 내일 가장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바로 그 단어, 그 핵심 단어로 들어가 보죠. That's the word mishpat. Mishpat. Yeah. Mishpat is a real hard word to define, isn't it, Menya? 예, 번역하기가,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There are so many definitions of the word, and you need many words to really describe it. 예, 그냥 한 단어로 딱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설명을 이렇게 좀 많이 해야 돼요. So let me talk about it. 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a dynamic. It's a 관계입니다. 관계. It's an aura almost. 아, 관계에서 풍기는 분위기? I like to think of it as corporate solidarity. When we know we're one here tonight.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기운. That feeling that you get when you're living in community and you know you're part of it. 공동체에서 내가 완전히 속해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옳다, 바르다, 제대로 됐다 하는 그것. It's the joy, it's the dynamic of shared life. 함께 공유하는 삶의 기쁨과 힘. You know when you know you belong to someone and they belong to you. 누군가 야, 이 사람 나랑 딱 맞는 사람이고 나도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We say, "Oh, that's love." No, that's mishpat.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mishpat라고 얘기해요. Mishpat comes from the very nature of God.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나온 단어예요. And it was created in us at creation.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만드셨어요. It's the aura of shared life that was embedded in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이 자기와 파트너가 되는 그렇게 공유하는 관계하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있다면 that he produced in creation's design.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자기의 성품대로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And it's what makes the world a life-giving and a life-sustaining place. 그래서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First thing God did to make humanity in Genesis 2, what did he do?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He breathed into human nostrils the breath of life.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자기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And when that breath came into it, did it bring us to life?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생명이 되었다. Not right away. 바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I had to breathe out. And then I had to breathe in. And then I had to breathe out. Then I had to breathe in. You see, there's a collaboration. There's a mutuality. You have to make room for God's breath in you by breathing out.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See, what the Bible is saying is the act of breathing assures us that none of us can live apart from the outside world.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로 완성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We make room for life within us by breathing out to life around us.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호흡으로 내뿜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This is not a biology lesson. Allergy. This is the way the Bible writers are describing that human beings were meant to partner in order to live. 예, 무슨 뭐 의학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That's what Mishpat is all about. Mishpat 그런 것입니다. I'll have more to say about it tomorrow night. 내일 더 말씀드리겠지만. But you know there's a Hausa word in Africa that Africans use a lot. Maybe you know it. 아프리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The word is Ubuntu. Do you know that word? 예, 그 단어. 예. Yeah, yeah. Ubuntu, it's Nelson Mandela used it a lot. Desmond Tutu, right? Desmond Tutu, 저 남아공 주주와 또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아프리카 단어. Ubuntu is the corporality of all of us here tonight. We belong with one another. Ubuntu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ven the word Adam, Adam in the Bible is a corporate word. It's not male. It's all of us together. 성경에 사람을 지칭하는 아담이란 단어도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Desmond Tutu says, "Here's what Ubuntu is."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우부트란 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No one can be full, no one can be satisfied when his brother is empty. 우리가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고 혼자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형제가 필요하다고. We share life together. Life was meant to be shared. 우리가 삶을 나눈다고 삶은 나누도록 만들어졌다고. Individual life is a fiction. It doesn't exist.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We depend on things and people every day outside of us for the life that we enjoy. 매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That's what Mishpat is getting at.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And that is their word for society in the Bible. 예, 성경에서는 미시팟을 주로 공동체, 사회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We're going to trace this word a little bit more tomorrow night, but I'll give you one text. Genesis 47:26. 창세기 47장 26절. Joseph is making arrangements to save grain so it can be used for the days when there is no grain. 예,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이 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And the Bible tells us he did that for the Mishpat of Egypt. 성경이 요셉이 애굽의 의를 위하여 그 일을 했다고 미시팟을 위하여 그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And our Bibles will translate that various ways. They'll sometimes say the order of Egypt. It really is the society of Egypt. 애굽의 질서를 위해서 애굽의 안녕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만 실제 말하는 것은 애굽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contribution, distribution. There's this mutuality that makes life possible. 예, 곡식을 모아서 그것으로 나누어 주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사회를 사회답게 만드는 그 일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Now, do we have to participate in society?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야만 합니까? No, God takes free will seriously. He says, "No, you don't have to."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You don't have to breathe. You can breathe in and decide, I'm not going to breathe. I want to be free. 예, 하기 싫으면 숨을 안 쉬어도 돼요. But if you do that, you die. 그런데 하기 싫다고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You see, I'm just going to decide not to eat or not to drink. You can do that. But 예, 원하면 do, 먹지도 die. 않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See, the Bible is proving to us that life is a mutual experience. 네, 성경이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관계 속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There's give and take that makes it work. 네, 주고 받는 것이 세상으로 만듭니다. Now I've got just a short time left. Maybe you have questions tonight. We want to give you some time.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huh? And He asks us to participate. Yes, sir. Why not community? When you why do you put Mishpat Blessed Society instead of Blessed Community? Yeah, there are other words for community.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We'll cross that bridge tomorrow night. Community, yeah. 공동체라는 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내일 yeah. 내일 오셔야 되겠네요. Right. That's an important question. There are other words for community. This is their only word for society. 에, 공동체를 지칭하는 다른 단어들 많이 있지만 이 사회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는 미시팟. And I tend to use this word because it's a bigger word. 더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You can't really talk about the communit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you can talk about its society. 미국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미국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There are in the Bible tremendously important political aspects to Mishpat, and that's why society works better. Mishpat이란 말 속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과 구별되게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I've come to realize the most important books in the Old Testament are Exodus through Deuteronomy.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Because they're laying out the politics and the economics of society,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경제나 정치보다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yway, tomorrow night we'll get there. Thank you for that question. Now, according to the Bible, there are three efforts that need to be made in favor of society. 성경에는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노력들, 해야 될 일들이 세 가지 표현되어 있는데 Let's call them gestures. 우리의 행동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You and I are made for society. 우리는 사회를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We need to breathe, but we don't have to breathe. 뭐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It's a good idea, wouldn't you say though, to decide to breathe. 네, 숨을 쉬는 게 좋겠죠. Yeah. And the Bible has other kinds of things that has to do with our common experience with one another. 그래서 성경에는 숨 쉬는 것 외에도 이렇게 함께 삶을 공유하기 위해 다른 우리의 행동들이 표현돼 있습니다. It says in order to live the life that I've created in you, you have to exercise these gestures. 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The first gesture is Avoda, or the word for work. 첫 번째 아보다 일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Work is a big word in the Bible. 일이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That all of us must work in order to create society.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일을 해야 합니다. And that's what blessing is in the Bible, by the way. That's why I say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Because blessing is not only about resources, getting good stuff, it's about responsibility, about doing something. 축복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귀해지는 것이잖아요. That's why I use the term blessed, because we get, but we give at the same time. 예, 복됨이란 것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nd that's what work is, according to the Bible. 일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Let me give you a biblical definition of avodah, work. 네, 성경에서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It's the means through which we make ourselves useful to one another. 일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유용하게 만드는, 존귀하게 만드는 services, 그 whatever, as long as we're useful to one another, we're creating what God has created in us. 예, 서로에게 이롭고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Now,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think they're working, but not according to the biblical definition. 사람들이 다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Because their activities are all about getting. They're not making themselves useful to anyone. 왜냐하면 일을 내 먹을 것을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나를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enerally these folks end up incarcerated because they become a danger to society. Huh? People who are not becoming useful to other people.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 악이 해가 되고 있잖아요. If I look at you as someone that I have to leverage for my own benefit, that won't last long. 만약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배척해야만 된다면 그 사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Now here'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that word work in Hebrew. 히브리어의 work라는 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데 It's also their word for service. 섬긴다는 말 혹은 예배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And that's why I offer that definition. That we serve each other by being useful to one another.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정의할 때 서로에게 유용하게 자기를 만드는 통로라고 정의했습니다. Now, the word that same word also means worship. 예, 일이라고 하는 아보다가 섬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예배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Same word in Hebrew, avodah. It means work, service, worship. 예, 그 아보다라는 한 단어가 일, 섬김 혹은 봉사, 예배라고 사용됩니다. So how can I work be worship? 일하면서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Matthew 25 tells us. 예,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이 work. 나옵니다. As you do to others, to the least of these, God says, I take that as service to me.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Worship to God who has everything is what? Serving one another.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We had a wonderful experience of worship earlier this evening.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같이 드렸는데 But worship according to the Bible at its core is the way we serve one another.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핵심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And God says as you serve one another I take that as real worship to me. 너희가 서로 섬길 때 나를 섬기는 것으로 받겠다. Worship is something we do every day. It's regular.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Think of your job, your vocation. 우리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t's a regular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죠. You're probably remunerated for it. No problem. You're probably remunerated. You're salaried for your work. 예, 일하면서 보상을 받겠죠. 월급도 받고. That's the way society works. Yeah?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There's also a mutuality in that. 그것 자체가 상호 작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As we give, so we receive. 우리가 일하면 사회로부터 받습니다. That's work. It's a regular experience and everyone participates.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Now we come to the next word.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Another gesture in favor of mishpat. 그렇게 미슈팟을 행하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행동. That's the word tzedaka. Tzedaka라는 단어, 의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Tzedaka in English usually is translated righteousness.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의로움이라고 번역하는데. But that really misleads us in terms of what it really means. 사실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Sometimes I'm walking through the old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을 이렇게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nd an older person will come up to me and she'll hold her hand out and she'll say "Tzedaka, Adoni." 어떤 노인이 우리에게 와서 "Tzedaka, Tzedaka" 이렇게 손을 벌립니다. Literally she's saying "Righteousness, sir?" 정의 공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But what she's asking for, she's acting for money. 사실 이렇게 손을 벌리는 거는 돈을 달라는 얘긴데. She's asking for charity. 자선을 베풀라는 얘긴데. Because the word righteousness really has to do with being a responsible person. 이 tzedakah라는 말의 핵심은 책임 있는 사회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That spontaneously we act in favor of the equitability of the world that makes society. 우리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것이 사회를 사회로 만드는데 그것을 쯔다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It's not a regular act. It's a random act in favor of mishpat. 늘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mishpat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It's not remunerated.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Charity can't be. 자선을 베푼다는 것 대가를 바라고 자선을 베푸는 것 아니잖아요. But the idea of charity in the biblical sense is it's an equalizing thing. 근데 성경에서 자선을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형평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If I've got $100 and I know you have nothing, I'm going to give you 50. 내가 100불이 있고 네가 하나도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50불을 주겠다. That's the biblical ideal of tzedakah.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tzedakah. Acting in equitability. 사회의 형평성, 의로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 Fair dealing, we might say. Sorry. Fair dealing with others. 서로 공평하게 잘 대하는 것. When you agree with someone about something, make sure it's fair to both parties. 서로 무슨 계약을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계약을 하는 그런 것. Work and charity are essential to society. 일하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One is regular. 일은 늘 하는 것이고. The other is random. 쯔다카는 드물지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One according to the Bible is remunerated. The other is not. 일을 할 때는 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자선을 베풀 때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But both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ere to be mishpat. 미시팟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These are contributing gestures in favor of mishpat. 미시팟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록 요구되는 행동. 하나님이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Now I've got one more gesture for you. 하나가 더 있는데요. This is the gesture of chesed. chesed라는 단어, 인자, 사랑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Chesed is a powerful word in the Bible. chesed라는 건 강력한 단어인데. But chesed is related to mishpat. It's a subordinate word to mishpat. chesed라는 말은 mishpat라는 큰 단어의 지지가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It's the word we would normally translate in English as love or grace even. 영어로 우리말로 사랑이나 인자하심으로 번역하는데요. But it fits into the vocabulary of the Old Testament as a contributing gesture in favor of society. 그런데 성경의 구약의 큰 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미시팟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할 수 In other words, love and grace are important because they contribute to society. 사랑과 인자가 중요한 것은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They don't stand alone by themselves.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 인자할 수 없습니다. That's why Jesus can command us to love one another.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Now here's the difference of chesed as opposed to tzedakah and avodah. 체세드가 앞에 설명드린 그 쯔다카나 아보다와 다른 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hesed is a radical act in favor of mishpat. Chesed란 말은 미시팟을 이루기 위해서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비상한 행동입니다. It happens very irregular. 자주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에요. It's a very special act. 특별한 행동입니다. Because it's a debilitating gesture. It costs you something. 이 일을 행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In other words, if I share something, if I've got $100, but we share 50-50, I make things equal. 내가 100불이 있어서 쯔다카를 행해서 50불씩 나눴다면 뭐 그렇게 된 거죠. I'm not at a disadvantage to the person that I share. 뭐 내가 나눈 사람하고 그렇게 크게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But chesed, if I've got $100 and you have nothing, I say, you know what? I think I'm just going to give you the whole $100. 근데 chesed는 내가 100불이 있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가진 100불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And these are powerful acts in favor of mishpat. 미시팟을 이루기 위한 강력하고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This is what the soldier does when he falls on a grenade in a foxhole to save all the other buddies in the same foxhole. 수류탄이 참호에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수류탄을 덮치는 병사의 행동입니다. Their lives are going to be different because of what he did. 그 병사가 한 헤세드를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This word is a powerful word. 강력한 단어입니다. But we need to see tonight that it contributes to the big word mishpat. 강력한 단어인데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시팟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의 하나라는 것. Now in the New Testament they choose a Greek word that's not as powerful. It's still a good word but it's not as strong as chesed. 신약에서는 chesed란 말을 다른 헬라 말로 신약이 써졌으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chesed만큼 강력한 단어는 아닙니다. And this word they choose in the New Testament in Greek to translate chesed is agapo, agape.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헤세드를 신약에서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Agape though is really a word that can mean to like or to have affection for. It doesn't have to mean chesed. 사실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인데. But when they use this word in the New Testament, they mean chesed, a radical, debilitating act.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그 chesed라는 단어, 미시팟을 이루기 위한 급진적이고 자기를 손해가 자기를 내어주는 행동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John's Gospel plays this up in the face of persecution. We need chesed now.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chesed라는 단어를 핍박을 당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헤세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y not avoda in tzedaka? 왜 그냥 일을 해야 된다고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In John's Roman world they're facing persecution where they're having to give their lives. 왜냐하면 요한이 살고 있던 세상은 핍박을 당하던 세상. And so John encourages his readers, love one another, give your lives for one another. 그래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배경 속에서 And one of our favorite verses in scripture,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It says, God ches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chesed 하셔서 He gave up his yachid, his only son. 그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주셨다. You know what the only son, the yachid is? 유일한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It means that you have no destiny. If you give up your heir to who you are, you're going to cease to exist. 독자를 희생하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God is saying, I love the world so much that I gave up my future as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헤세드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미래를 포기하고 내어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I surrendered eternity, John says about God.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Why would God do that? 왜 그렇게 하십니까? So that you, my people, might not perish and live eternally. 믿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See the radical gesture? 얼마나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인지 God says, I'll stop being God if you can live forever. 너가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쳐도 좋다. And that's how chesed contributes to society. 그게 chesed의 의미이고 그게 chesed가 미시팟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Yeah. One day that great society where we'll all gather around the throne, huh?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인 그날에 One God, 한 하나님, one people, 한 족속. No more denominations. How will we live without denominations? 다른 교단, 다른 종파가 있을 수 없습니다. In one place, that's society. 한 장소, 거기가 미시팟입니다. That's Mishpat. 거기가 미시팟입니다. I'm going to cut it off there. I'll start tomorrow night with my last term. And that will lead us in to the story of the Bible.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맺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어로 내일 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The story of the Bible is God is making a blessed society. 하나님이 복된 사회를 만드시는 이야기. He's made us for it.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만드신. All we have to do is embrace vulnerability.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 And be for one another what He has been to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서로에게 하면 되는 것이. That's the way it works in God's world. 그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If we don't like that world, we're just going to have to create our own world.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숨을 쉬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근데 그렇게 금방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Thank you for coming. Maybe we have a time for just a couple of questions if you have.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The Lord. Uh-huh. Whenever that word comes up, yeah. The second term for God? Yeah. Oh, yes. Well, they don't kind of come out and say that. That's kind of a New Testament idea, huh? But there's no doubt that Jesus saw himself as the manifestation of Elohim because he uses I am all the time. 질문은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냥 지칭하는 거로 이해하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고 답변은 성경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인식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라고 대답. In the Old Testament way of thinking, there's Elohim, and Elohim needs to be revealed and be able to be present with his creation.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세상과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In the Old Testament he does that in two ways. 성경 구약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One through manifesting himself as Yahweh or Adonai. 한 가지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고 The other is through his spirit.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상에 That's where the Holy Spirit comes from in the New Testament. 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But in the Old Testament that word ruach or spirit simply means wind. 구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루악이란 단어는 바람이라는 그냥 그런 단어인데 Why is the word wind used for a manifestation of God's personality as Elohim? 바람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성령이라는 뜻으로 사용될까요? Because it's telling us we can experience the energy of the creator Elohim. 예, 바람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We can feel the wind. We know it was there. 초월적인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We can't handle it and manage it. 그렇지만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가둬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So Elohim is revealed, but he's elusive. He can't be managed.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왠지 숨어 계신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요. Genesis 1, Elohim.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And when God began to speak, the wind of God began to generate the world. Remember.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흑암 위에 기품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All of that is the Old Testament dealing with what in the New Testament they call the Trinity. 그 구약에서 벌써 거기부터 신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But Jesus doesn't identify himself with the ruach. He identifies himself with I am. 예수님께서 자기를 성령, 엘로힘을 나타내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라고 I am 여호와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How is I am associated with the Lord? I am 나는이라는 말이 여호와란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아세요? It sounds like it in Hebrew. 히브리 말이 비슷합니다. 나는이라는 말과 여호와란 말이 비슷해요. I am is Ehe, Yahweh. They sound alike. I am이란 말이 Ehe란 말인데 야훼란 말과 비슷하잖아요. But there's a text in Exodus 3. 출애굽기 3장에 그 본문이 있는데 where Moses is asking God about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haraoh. 모세가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And who am I in Hebrew when you say who am I you're basically saying what's my name? What am I called? 히브리 말로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말은 내 이름이 뭡니까라고 묻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And God's response is telling Moses It doesn't matter what your name is. It only matters what my name is.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내 이름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고 내 이름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He says,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See, I am is my name, God is saying. I am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But what does it mean? It means with you. 그 이름의 의미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So Yahweh in the Old Testament is not about power, it's about presence. That's the key. 성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능력이나 권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재, 함께 하심에 관한 이름. And that's why Jesus says,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요한복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because he's saying I am present with you. You see me.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나는 포도나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And in the New Testament, Father, Son, and Holy Spirit, what a wonderful partnership, huh? 신약에서 밝혀지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를 이루고 계십니까? They operate perfectly together. 완벽하게 함께 일하십니다. They say, human beings, as a society that I've created you for, you can do that too.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도 하나님의 세상 그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But it's not automatic for us. 그런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We've got to choose somebody else. 누군가를 택해서 instead of me. 나 대신에 섬기고 사람. For society to work. 하나님의 세상이 That's the way it works in a family. That's the way families work. 그것이 가족이고 That's the way churches work. 그것이 교회고. That's the way denominations work. 그것이 교단이고. That's the way countries work.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And that's the way the Bible tells us it has to work.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other question as we wrap up. Anything?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Good.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감사합니다. Pleasure to be with you. Look forward to tomorrow night together.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Yeah.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놀랍고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히 할 수 없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God gave himself up, God's being God for us, so that we could live according to his great pleasure. So thank God, but without God's help, we cannot do it alone. So in prayer, we ask God's help. Let's all pray together briefly. And Dr. Whitman, would you close the session with your prayer?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let us all pray in one voice for about a minute. Father, we're grateful that you've made us for one another. We're not alone in this world. We don't have to live in this world. So I pray we give us the heart of Jesus, a heart for one another, a heart for a world in trouble, so that we might manifest your mishpat as our work our charitable gesture and our love and grace for a world desperately in need of it. Go with us now as we return to our homes and bring us back together safely tomorrow even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